I got a black magic woman that means so that I can see that she's a black magic woman. She's coming to me. Then my heart got you wrong. You go and never me. 내 사랑 받아줘 내 속을 캐물지 말고 웃으며 돌아서는 당신의 친구를 사랑아 나를 잊지를 말고 내 말을 들어주오 지금도 사랑해요 제발 돌아와요 상처를 느끼시오